사람 내 옆에 있어 주 사람 내 지친 날 위해 위로가 돼주던 소중한 한 사람 소박했던 시절 행복했었던 우리들 철없었던 지난 우리의 모습 추억 너도 가끔은 기억하는지 여전히 아름다운 너 여전히 가슴 아픈 너 여전히 널 잊지 못해 힘들어하는 나 사랑 난 여전히 너 때문에 애써 지우지 못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해 행복했었던 우리들 철없었던 지난 우리의 모습 추억 너도 가끔은 기억하는지 여전히 아름다운 너 여전히 가슴 아픈 너 여전히 널 잊지 못해 힘들어하는 나 사랑 난 여전히 너 때문에 애써 지우지 못하고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말없이 지나가버린 시절이 너를 잊을 수 행복했던